터진 논바닥 같은 가슴이라면 너는 알겠니? 비바람 몰아치는 텅 빈 벌판에 흘러선 설나무 같은 마음이고 그래 너무 예쁘다 새하얀 드레스에 내 딸 모습이 잘 살아야 한다 행복해야 한다 애비 소원은 그것뿐이다 아장아장 걸음마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자라 내 곁을 떠난다니 강처럼 흘러버린 그 세월들이 예비 가슴 속엔 남아있구나 그래 울지 마라 고운 드레스에 얼룩이지 참아야 한다 참아야 한다 애비 부탁은 그것